억지로 내게 단 목소리 맞추듯 몰래 너를 깨운 속삭임 살며시 열리던 꿈을 담은 네 눈빛 날 기다린 듯이 넌 미소 지었지 너의 곁에 사뿐히 앉아 인사를 건네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려 해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따라 오늘 밤 널 데려갈게 하얗게 빛난 별들이 가득 쏟아진 설레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네 눈동자에 선명히 비친 잠든 이 세상이 눈뜨기 전에 아무도 몰래 Do it, do it, do it, do it, do it, do it 밤새 걸어봐 Do it 너에게 돌아갈 기회를 준 거야 여전히 넌 기억 속 그대로 사랑스런 목소리 새벽 같은 네 눈빛도 너의 작은 손등에 살짝 입맞춤해 새로운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 해 멀리 선명히 들려오는 선율을 따라 오늘 밤 널 데려갈게 하얗게 빛난 별들이 가득 쏟아 Time.